웃어도 웃지 못하는 게 산데 남자라서 참 슬픈 세상인데 모습에 돌아보는 것도 잊고 있을 때 그래 난 남자니까 웃으며 보내주겠네 잊어도 잊지 못하는 게 사랑인데 남자라서 참 슬픈 세상인데 괜찮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